우리나라에서 원산 국제 친선 항공 축전 2016을 앞두고 선전화가 나왔습니다. 선전화에는 선군 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로 훌륭히 개건된 갈마 비행장을 배경으로 윗부분에 대륙과 대양을 넘어 축전장으로 오는 외국의 볼들에 대한 우리민의 친선의 감정을 보여주는 환영이라는 글빨과 축전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가를 나르며 대담무쌍하고 재치있는 기교를 펼쳐 보이는 여러 기종의 비행기들이 형상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에는 축전 장소와 기간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